곁에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항상 날 바라보는데 네 말투 네 모습 낯설지 않아 내가 기다린 사람 어쩌면 난 사랑을 몰라서 어떤 말도 못했었나 봐 항상 곁에 있었는데 날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나 봐 나밖에 모르나